이제 그만 돌아서야지. 순진한 내 가슴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 지어놓고 물을 뿌리는 당신은 책임 없나요? 코까지 껏 사랑의 약속 나도 지울 수 있어. 부서질 모래성을 추억이란 이름으로 만들어놓고 허물어버린 당신은 책임 없나요? 코까지껏 사랑의 약속 사랑의 약속.